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라고 엘버트 허버드는 말하며, 20대인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코코 샤넬은 말해요. 한 권의 책은 과감하지 않은 당신을 모험으로 이끌고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나이 든 얼굴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통해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이희주의 분홍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논어 시간인데 먼저 공지 하나 하고 갈게요. 매주 화요일은 이제 논어 시간으로 고정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책을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영화나 뮤지컬이나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한 달에 두 번은 적어도 꼭 올릴 거고요. 바뀐 거는 논어 시리즈를 그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따로 매주 화요일로 빼놨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논어 시간으로 가볼게요. 공자가 말하기를 누가 미생고를 정직하다 했는가? 어떤 이가 식초를 빌리러 오자 그는 집에 식초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에게서 구워다 주었다. 헛된 명성을 쫓은 송상공. 사람 됨이 곧든 굽든 모두 적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융통성이 없거나 거짓을 일삼을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체면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그 때문에 자신을 망칠 수도 있다. 춘추시대 송나라는 아무 힘도 없는 아주 작은 국가였다. 하지만 송의 상공은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중원의 맹주가 되려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허영심이었다. 어느 해 송상공은 각국의 제후들을 불러들여 조약을 맺으려 했지만 정나라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잔뜩 화가 난 상공은 곧 정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정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던 초나라는 즉시 병사들을 보내 정나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공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홍수에 도착했을 때 마침 초나라의 군대가 강을 건너고 있었다. 이때 송나라의 사마자어가 기쁜 내색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폐하, 지금이 바로 초나라를 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들이 강을 건너는 틈을 이용해 공격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 이때 상공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럴 수는 없다. 상대방이 준비도 채 하지 못했는데 기습을 하는 것은 인해에 어긋나지 않는가. 얼마 후 건너편 기슭에 진영을 꾸린 초나라의 군대가 전차와 병기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모습을 본 사마자어가 또다시 상공에게 건의했다. 폐하, 지금 적을 쳐도 늦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지를 갖추지 못한 틈을 타. 그러자 상공은 사마자어를 흘겨보며 입을 열었다. 무엇이 그리 급하단 말인가? 아직 진지를 갖추지도 못한 적을 치라니. 그 얼마나 예의에 어긋나는 짓인가? 이렇게 송나라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말았다. 마침내 진지를 갖추고 병기와 군마를 준비한 초나라의 병사들이 우레와 같은 기세로 공격을 시작하자 잔뜩 겁에 질린 송나라의 병사들은 이리저리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국 사마자어의 호의를 받으며 후퇴하던 송상공은 오른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 싸움에서 대패한 송상공은 다시는 함부로 무력을 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궁궐에서 조용히 수양하기로 했다. 어느 날 사마자오가 궁궐을 방문하자 송상공이 탄식하며 말했다. 군자는 부상을 입은 자를 공격하지 않으며 백발의 병사는 잡지 않고 또 준비가 덜 된 적은 치지 않는다고 했다. 사마자오는 그의 어리석은 말에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입을 열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쌍방은 모두 적이 되고 맙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린아이나 안현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상대방을 가엾이 여기고 나이든 병사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적에게 투항하면 그만이지 왜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전쟁은 내가 살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싸우면 그만인 것을 인위와 예의를 따져서 무엇한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 폐하는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대는 모른다. 내가 얼마나 인과 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송상공이 더듬거리며 자신을 변명하자 사마자오는 그만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하하하, 주군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거짓된 인과 덕일 뿐입니다. 병세가 더욱 심각해진 송상공은 이듬해 여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인생을 살면서 의리와 정직함으로 무장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대부분이 과장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중국에서 한때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온다. 언제나 솔직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주인공은 친구들을 대신해 명절에 기차표를 사주겠다고 큰소리친다. 하지만 중국에서 명절 기차표 구하는 게 어디 만만한 일인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그 일을 주인공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느냐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엔 역 앞에서 이불을 쓰고 밤을 새운 끝에 겨우 표를 얻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주인공은 창피해서 다시는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았던 하루였길 바라며 안녕.